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며 200일 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기 위한 남포시 라손시 군중대회가 7일에 각각 진행되었습니다. 지방, 당,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등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대회들에 참가했습니다. 대회들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당제 7차 대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중종의 200일 전투의 진군길에서 또다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총궐기 총매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군중 시위들이 있었습니다.